조선농업근로자동맹 제8차 대회 기념 농업근로자동맹 사업성과 전시회 개막식이 2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농군맹일꾼들, 농군맹원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전시회에는 농군맹주황위원회와 각도 농군맹위원회들에서 준비한 45종의 650여 점의 성과 전시물들과 60여 개의 직관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